노라지 캐럿 안에 헤이 맘보 바구니 옆에 끼고 헤이 맘보 봄바람에 님도 벌겸 치마자랑 날리면서 도라지를 캐러 가네 헤이 맘보 님 보러 가세 도라지 맘보 눈이 찬데요 해만보 한두 뿌리 많게 여도 해만보 해바꾼이 찬데요 해만보 님 보러 가세 도라지 만보 도라지 캐러 가세 해만보 군이 참대요 헤이 맘보 님보